보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시려는지요? 예, 꿀풀이라고 하는 네. 뭐 영어 이름으로는 그 셀프 힐이라고 그래요. 네. 이름이 어때요? 이름 멋있죠. 아주 좋은데요? 예. 예. 셀프 힐. 네. 뭐 스스로라고 하는 셀프하고 네. 또 힐이라고 하는 치료. 요새 뭐 치유, 네. 힐링이라는 말을 네. 아주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힐링 앞에다가 셀프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왠지 정말 이 풀이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여름이 되잖아요, 지금. 네. 이 꿀풀을 또 한방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고초라고 해요. 아, 예. 하고초. 네. 예. 여름 풀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네, 네. 여름 하자가 예. 들어갔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꿀풀은 어릴 적 소풍을 갖다가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뉴질랜드에도 꿀풀이 많이 있는지요? 많죠. 네. 아까 이제 권사님 저희 집에서 같이 네. 출발을 하셨는데 네. 저희 집 뜰에도 네. 안암박으로 이렇게 꿀풀이 있는 것을 보고 오셨잖아요. 네, 네. 아직 뭐 마당에 있는 것은 잔디 깎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이렇게 꽃이 핀 거는 못 봤지만 네. 잎은 제법 이렇게 잘 나물로 해서 먹을 정도의 이파리가 네. 자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뉴질랜드 오히려 한국에서보다도 더 흔하게 네.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꿀풀은 어떤 풀인가요? 꿀풀을 하고초라고도 부른다고 하셨는데 하고초라고 하면 한약재로 쓰이던 풀로 기억되는데요. 예. 나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물로도 먹을 수 있죠. 이제 나물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건강을 늘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네. 어느 곳에 효과가 더 있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네. 약재로만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습성이 있는데 네. 꿀풀을 그래서 한방에서는 하고초라고 그래요. 네, 네. 이 하자는 무슨 하자겠어요? 여름 하자요. 여름 하자겠죠. 네. 네. 고자는 네. 높을 거가 아니고 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딱 드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여름이 아주 깊어지면 네. 피는 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여기서 하자는 여름 하자 맞고요. 네. 고자는 네. 마를 고예요. 마를 예, 고. 마를 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마른다는 얘기죠. 예. 꽃이 네. 피고 나서 이렇게 예. 마른다고 그래서 하고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하고초는 우리가 흔하게는 우리말로는 꿀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왜 그러냐면 그 꽃 모양이 네. 뭐하고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는데 네. 그 뉴질랜드에 흔한 라벤더 있죠. 네, 네, 네. 라벤더하고 꽃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물론 이제 풀의 크기는 예. 라벤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죠. 예, 예. 굉장히 이렇게 뭐 손가락 한마디만큼밖에 안 클 예. 정도로 이렇게 작은 예. 풀이에요. 네. 작은 풀인데 그리고 이제 이만큼 크다가 손가락 한마디 2마디 많이 커봤자 한 3마디 정도 클 때에 네. 꽃대가 올라와서 네. 여름이 이제 깊어지면 벌써 마르는 네. 그런 생명의 주기가 조금 빠른 네. 그런 풀이죠. 그러니까 짧게 태어났다가 짧게 그냥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꽃이 네. 뭐 아까 우리 봉PD도 방송 전에 사르비아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꽃. 그것처럼 이렇게 꽃잎을 하나씩 이렇게 똑 뽑으면 네. 뽑혀지거든요. 예, 예. 거기 뒤를 쭉 빠르면 이것도 예. 역시 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달짝지근 해요. 예. 깨꽃, 사르비아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네, 네. 이렇게 해봤고 네. 또 이 꿀풀은 이제 나물로 하면은 조개나물이다. 조개나물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조개나물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 경상도 사람들은 가지나물 이렇게도 네.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꿀풀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한방으로 하고초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 네. 또 나물로 할 때는 조개나물 혹은 가지나물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름 자체에 벌써 나물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으니까 네, 네. 뭐 나물로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면 꿀풀 하고초는 어디서 많이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는 이 정말 흔해요. 네. 아까도 이제 저희 집 그 뭐 주차 네. 되는데 네. 바로 옆에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집 뒤뜰에도 있고요. 네. 저희 집 담장 밖에도 있고요. 예. 정말 이렇게 하고초는 아마 뉴질랜드에 사는 어느 집이든지 그 집 잔디밭이나 네. 뭐 화단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밖에 나가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풀이 작다 보니까 네. 잘 눈에 안 띄죠. 네. 그런데 이제 잔디밭에도 넓은 잔디밭에도 보면 이렇게 한 무더기 이렇게 무리가 지어서 네. 이렇게 네.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꿀풀 같은 하고초 같은 이 나무를 뜯을 때는 네. 제가 이제 나물 뜯으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나무를 뜯는 사람들은 성품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네. 그런 네. 얘기예요. 네. 성질 급한 사람은 나물 뜯는 거 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정말 나물 뜯을 때 보면 사람의 성질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 성질 급해서 언제 하나 뜯어서 확확 뜯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하고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뜯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하나씩 이렇게 뜯어야 돼요. 하나 조그만 거 하나씩.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한 가족이 뭐 4인 가족이라고 그럴 때 네. 4인 가족이 한 끼 먹을 정도의 이 하고초를 뜯으려면 예.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디든지 가보면 있어요. 네.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네. 나무를 뜯을 수 있고 네.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 꿀풀은 독성도 없고 아주 순한 풀이에요. 네. 그리고 뭐 많았기 때문에 연하고 그래서 요 연한 순을 데쳐서 바로 나물로 무쳐 먹으면은 좋고요. 네. 그러면 나물로 무쳐 먹는 거는 뭐 어떻게 어떤 양념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네. 각자 취향에 맞게 네. 드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한 번은 뭐 초고추장으로 새콤달콤하게도 무쳐 먹고. 네. 네. 그냥 아주 심플하게 네. 간장이나 소금으로만 네. 무쳐보기도 하고 네. 뭐 쌈장이나 이런 것들도 무쳐볼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된장국을 끓여내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그 나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찬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네. 모래나 이물질 같은 거 다 네. 이렇게 걸러내서 네. 뭐 씻어서 물만 그냥 체에서 쭉 빼서 네. 네. 그냥 살짝 겉절이해도 좋아요. 네. 뭐 간장 양념을 해서 네. 겉절을 해서 식초 한두 방울 네. 떨어뜨려서 네. 바로 그냥 먹을 수도 네. 있어요. 네. 있고. 또 다른 재료들하고 섞어가지고 네. 또 샐러드로도 네.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맛이 그 한 가지 풀인데도 불구하고 네. 쓴맛도 약간 네. 뒤끝맛이 약간 쓴맛이 나기도 하고 네. 또 약간 또 매운맛도 나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물 재료는 더 좋아요. 예. 네, 그렇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복분자청을 넣어서 효소 같은 거를 좀 넣어서 네. 쓴맛을 조금 감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 밥상에도 네. 좋은 먹거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꽃이 있을 때 그 꽃 까지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꽃 피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꿀풀이라고 하는 말하고 하고초라고 하는 할 때하고의 용도가 다르죠. 네. 하고초라고 하면은 벌써 예, 한 방에서 한약재로 네. 쓰인다고 하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네, 네. 한 방에서는 이 마른 것을 네. 쓰기도 하고 네. 아니면 꽃이 네. 이렇게 우리도 그 라벤더 보면은 네. 꽃이 위에서 이렇게 피기 시작하면서 네. 쭉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네. 이것도 꽃이 위에서부터 피면서 네. 위에 꽃이 떨어지면서 네. 밑으로 점점 네. 꽃이 이제 피어지죠. 예. 피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꽃잎이 조금 지고 한 3분의 2 정도만 남았을 때 네. 그때 그 정도 때 이제 이 풀을 따서 네. 이제 푹 달여서 네. 마신다 그래요. 네. 이렇게 마시면 씨가 이제 절반 가까이 맺혀질 때 말려두었다가 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약재들과 함께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하고초 자체만 네. 푹 달여서 네.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또 네. 그 요즘 이제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예예 예, 예. 아카시아 꽃 드셔보셨어요? 네네 그렇지. 어렸을 때 많이 예, 막 뛰어다니면서 그거 따 먹었죠. 그렇죠. 네, 산에 뛰어다니면서. 네 아카시아 꽃은 꽃잎이 활짝 피지 않고 아직 이제 꽃잎이 예.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먹으면 제일 생으로 먹을 땐 그때가 맛있고. 네네네. 꽃이 핀 거는 조금 맛이 덜한데 네. 그럴 때는 이제 튀김 가루나 이런 거를 해서 입혀서, 예.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네. 그대로 그냥 튀기면은 예. 아주 뭐 굉장히 맛있는 네. 꽃 과자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 하고초도 마찬가지로 꽃이 있는 상태로 네. 그렇게 뜯어가지고 네. 튀김 옷을 입혀서 네. 꽃 튀김을 해도 충분히 네. 아주 맛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꿀풀은 나물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뭐 꿀풀은 한방에서 얘기할 때 네. 그 많은 효과를 얘기하는데 네. 그거 얘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영어로 꿀풀을 셀프 힐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이것처럼 어떤 자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 이 셀프 힐이라는 의미 속에서 네. 이 영어권에서도 벌써 이 꿀풀에 대한 효능을 네.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네, 네. 지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한방에서 말하는 하고초라고 하면은 여름에 마르는 풀 하면은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모르지만 그렇죠. 네. 영어로 셀프 힐이라고 그러니까 금방 참 네. 효능이 아 좋겠구나 네. 하는 느낌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꿀풀은 굉장히 요즘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요즘은 사실은 그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식물들에 대한 그 양리 효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잖아요. 예, 예, 예. 이 꿀풀도 전에는 이제 뭐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방에서 많이 사용돼 왔기는 하지만서도 이미 이제 서양권에서도 뭐 귀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효능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는데 네. 우선은 그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혈압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요 작은 풀 하나가 이렇게 혈압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이 꿀풀은 항균이나 항암 효과 이런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4대 항암 약초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원, 투, 쓰리 세 번째로 꼽는 것이 이 꿀풀이에요. 아, 그래요? 향후초를 그만큼 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풀이다 그렇게 꼽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떤 자궁암이라든가 예. 또 유방이 뭉치게 되는 그런 예. 어떤 현상 예. 이런 거를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가정에서 저희 집에도 지금 막내딸이 오늘 학교를 못 갔어요. 네. 뭐 갑자기 막 몸에 뭐에 물린 것처럼 그런데 뭔지를 몰라서 지금 일단 학교를 안 보냈는데 왜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런 여드름이라든가 또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예.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네, 예. 예, 이런 꿀풀이 이런 아토피를 심한 어린이들이나 네. 또 여드름이 심한 청소년들에게도 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하고초 같은 거 달인물을 이렇게 세면할 때 네. 같이 조금 이렇게 섞어서 네. 뭐 얼굴을 씻는다든가 예, 예. 아니면 환부에 좀 바른다든가, 바른다든가 네. 그런 걸로 씻어주면은 네.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하고초가 요즘 시즌에 굉장히 흔하게 집 주변에서 밖에 나가도 볼 수 있는 그런 풀이에요. 네. 근데 지금 꽃도 이미 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네. 꽃도 펴 있고 또 새순이 돋아나는데도 볼 수 있고 네. 잔디를 깎아낸 데는 계속 또 새롭게 돋아나고 네, 네. 또 잔디 깎는 기계가 닿지 않는 곳에는 이미 꽃이 피어 있고 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물 열심히 찾아서 나물 해 먹어야 되겠네요. 네, 뭐 일부러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네. 우리 집 주변에서 네. 아니면 동네를 산책하다가도 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작은 풀인데 네. 우리 건강에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샐러드로 아니면 나물로 네. 뭐 올리셔도 되고 네. 식구가 뭐 단촐한 가족들은 뭐 한 끼 된장국 끓여도 네. 괜찮을 것 같고 네. 다양하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좋은 나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조금 알고 지내는 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무슨 봉사를 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가끔 집에 방문했었거든요. 참 열심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 거기에 시간과 정열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저도 정확하게 몰라 대답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신천지 강사가 나와서 14만 4천 명에 대해 강의하면서 한국의 정통 교단들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말씀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지요? 아무튼 14만 4천 명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싶어요. 또한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목사님, 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예. 네. 성경의 숫자들을 어떤 자세로 읽고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오늘 상담자도 14만 4천 명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서 굉장히 큰 숫자 중에 하나죠. 네. 아무튼 이제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그 숫자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아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뭐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예, 예. 100점 맞았어. 예. 그러면 뭐, 그리고 뭐, 100%, 뭐, 100만 장자, 뭐, 이런 백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예. 성경에서도 뭐, 1자, 3자, 7자, 10자, 이런 숫자들은 어떤 신의 숫자, 예. 혹은 완전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6 같은 숫자는 인간의 숫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간의 숫자인 6이 연속 3번 더해지는 666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뭐 짐승의 숫자다 이렇게 네.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서 이 666과 또 오늘 상담자께서 궁금해하시는 14만 4천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이미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미 우리 바른 신앙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식교도 그렇고 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네.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그런 무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바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데에서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숫자 하나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결과가 네.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우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 안식교도들은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네. 네.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도 네. 그 자기들 증인들의 부활 기도는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그래서 증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의 다수의 증인들이 네. 그 이 땅에 머물 것이다 부활을 해서 네. 땅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이 오직 그 자기네들의 그 파수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고 네. 지상 낙원에서의 어떤 공로의 영생을 얻을 때까지 네. 이 파수대 조직을 통해서 열심히 그 소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봉사라고 했죠. 예, 그 예, 일을 예.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예, 열심히 예. 아까 열심히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열심히 뭐 좋은 열심이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네. 열심을 내니까 참 안타깝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이해는 네. 그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다 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다음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그 많은 무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같이 신천지에서 얘기할 때 자기네들의 그 어떤 구원 개념은 뭐냐면 그 천국 백성을 이렇게 계급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예. 먼저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예.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참 그러니까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길을 쓰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왜 이렇게 14만 4천에 집착하는지요? 그 사람들은. 예, 그렇죠. 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기나 신천지들 이런 무리들이 네. 14만 4천 명에 집착하는 이유를 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네. 어떤 신자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농락이다 이렇게 뭐 좀 표현이 좀 거칠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다고 생각이 드세요? 적다고 생각이 드세요? 적죠.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만데요. 그렇죠. 예. 어때요? 14만 4천. 뭐, 14만 4천 뭐 이 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구상의 인구에 비교하면 네. 너무나 적죠. 네. 그 뭐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구만도 무려 70억 가까이 네. 되는데 70억이 네. 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인류까지 생각하면 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등에 들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열심을 더해야 하고 네. 얼마나 자기 교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특히 네. 네.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들의 신자 수가 이제 뭐 1만을 넘고 2만을 넘고 지금은 이제 5만을 넘었다고 아, 그렇게 많아졌대요. 예, 참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5만을 넘고 나니까 자꾸 14만 4천에 가까워진다고 자꾸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 그 신천지 교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다 바치도록 예, 유도를 예.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집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목사 집이라고 해서 뭐 가리나요? 오히려 더 알고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유 바쁘신 분이 왜 이렇게 그 당신이 하는 일도 지금 비즈니스며 이런 것도 바빠서 쩔쩔매시는데 이렇게 또 이런 일에 이렇게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봉사의 개런티를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봉사의 개런티를 쌓아야 된다는 예.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예. 이 표현은요. 예.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저한테 웃으면서 예.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쌓아야지만이 뭐 누적 점수가 많아야지만이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그 이런 이단 그 무리들의 자기들의 신자들을 정말 농락하고 있다는 생각에 좀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좀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14만 4천에 대한 바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성경의 숫자들은 네. 실질적인 것도 있고 네. 그 숫자가 네. 실질적인 것도 네.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실제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이 동시에 네. 갖고 있는 그런 숫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이렇게 가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다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네. 무조건 다 실제 그것도 상징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네. 그것을 어떤데 어떻게 상징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 이제 뭐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네, 네. 뭐 배워야 되겠죠. 네. 아무튼 성경학자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 어떤 때는 실제로 보고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 네. 보고 이런 예.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분명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예. 가장 짧게는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네.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네. 14만 4천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네.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정통적인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늘 판단하는 것은 미국의 신학자 중에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굉장히 유명한 네. 신학자인데 네. 공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분이 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그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네. 다들 이제 공동적으로 정통적인 해석으로 네. 이렇게 꼽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라서 네. 우선 144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144가 어떻게 왔느냐라고 할 때 네. 구약의 열두 지파 네. 거기서 12가 오고 네. 신약의 열두 사도로 해서 12를 뽑아서 네. 12 곱하기 11을 하면 144. 144가 나오죠.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성경의 완전 수인 수 두 개 네. 30과 3이라는 숫자를 10을 3제곱하면 뭐가 되죠? 1000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바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제곱 네. 해서 나오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네. 그리고 완전수인 10에 네. 또 하나의 완전수인 3제곱을 네. 해서 14만 4천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수를 만들면서 네. 이것을 통해서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네.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네. 각 시대나 각 민족들을 모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부르신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일부 사람들은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시키려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에서 각 어떻게 해요? 12,000명씩이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네. 14만 4천 명 나오는데 네. 조지 레드가 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네. 즉 각 시대의 신앙의 대표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네. 공통점이 뭐냐면 네. 예, 12지파에서 12,000명씩을 네. 그러니까는 네. 12지파라고 해서 각 그 민족을 대표하는 네. 아, 네. 족속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냐면 시대와 또 민족을 다 아우르는 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 이렇게 상징하는 네. 그런 숫자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그 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죠. 네.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했지. 네.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적용할 것은 절대 아니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그런 것뿐이다. 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을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식교에서처럼 자기들의 어떤 예, 입장에 끼어 맞추려고 하는 것도 네. 그것도 잘못이고요. 네. 아무튼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뭐 경주 달리기에 비유를 많이 하지만 예, 예. 그렇다고 수십 수백억의 신자들을 달리기를 시켜서 14만 4천 등까지만 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좀 황당한 일이겠어요. 예.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은 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저기 정통 기독교에서 14만 4천 명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을 해오신 내동자의 예. 내용을 보니까 예. 아마 신천지들이 하는 그런 어떤 강의 네. 이런 거를 한번 보신 거나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유심히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것이 있나 그랬더니 네. 정말 있더라고요. 예. 어떤 예. 여자 뭐 신천지 강사라고 한 사람이 나와서 예. 14만 4천에 대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14만 4천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뭐 그러면 나는 뭐냐고 막 열을 내면서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좀 뭐 저는 뭐 저도 뭐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학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한국의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 책에 그렇게 쓰여졌나 봐요. 네. 요한계시록 설교집에 네. 이렇게 14만 4천 명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그것도 저는 그 설교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 저도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절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설령 네. 그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의 그 말을 우리 정통 기독교 전체의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억지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그 1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뭐 총각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정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뭐 권사님도 여자분이셔서 좀 실례된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여자를 조금 그렇게 악한 무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음녀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는 한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은 결혼하지 아니한 순수한 총각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딱 이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일단 부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자녀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고 그럼요. 그렇죠. 아담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다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던 건데 예. 그것만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런 정말 기본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억지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는 우리 기독교 교리가 뭡니까?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 그렇죠. 우리는 예. 신부가 되는 그러한 관계 네. 네, 그렇게 늘 얘기했고 또 교회도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이렇게 관계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은 즉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진 어떤 정절 네.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체제 속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일이 있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이지 네. 절대로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총각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지금 우리 봉비디가 얘기한 것처럼도 기독교는 절대 결혼 자체를 정죄하거나 네. 또 독신을 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네. 않고 네. 그거는 하나의 은사일 뿐이고요. 네. 창세기 2장 18절부터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고 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기독교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의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될 이유가 절대 없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씀도 많이 묵상해야 하겠지만 이왕이면 무엇보다도 바르게 읽고 적용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적용해야 할지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쳤으면 합니다. 예, 참 성경을 읽을 때의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 이제 숫자가 오늘 이제 상담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성경에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네. 더더욱 숫자의 의미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요즘은 뭐 급한 시대에서 그런지 뭐 속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급행 기차 뭐 KTX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튼 속독하는 것이 참 유행인 것 같고 뭐 언젠가부터 뭐 성경 일독 프로그램 뭐 3일 집회 3일 네. 안에 성경을 뭐 일독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뭐 수련회처럼 네. 뭐 진행하는 게 좋은데 자 사실 성경을 혼자 일독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예. 저도 학생 때 성경 일독을 해야지 하면서도 늘 실패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을 때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죠. 네. 사실은 구약 성경 읽기가 더 재밌거든요. 네.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레위기쯤에 가면 탁 이제 막혀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했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러면 또 신약부터 읽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 신약은 딱 읽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낳고 하다 보면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족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니까 또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도요 성경 일독을 하게 된 게 친구하고 같이 야 우리 성경 일독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학생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책상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No Bible, No Black Past 이렇게 조그만 쪽지를 써가지고 집에 있는 제 책상 공부방에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그게 No Bible, No Black Past 뭐냐면 우리가 1-3-5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세 장씩 읽고 주말에는 다섯 장 읽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이제 각으로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너 읽었어? 했어? 이렇게 기억이요.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면서 이제 성경 일독을 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일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성경 일독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요즘은 여러 성도들이 함께 이제 하는 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속독 이제 그런 이 프로그램 일독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속독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읽으면 나는 그냥 듣기만 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책을 보기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다독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독.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런 얘기죠.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다독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신구약을 뭐 만 번을 읽었는데 또 신약 성경은 2만 번을 읽으셨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셨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갔었어요. 80 넘으신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따님이 이제 자기 친정 아버님이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갔는데 가서 병실에서 성경을 뭐 에베소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에베소서요? 313페이지죠? 그러면서 병상에서 누워오셔서 줄줄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요. 에베소서 다 외우셔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독도 하시고 참 이렇게 암송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저는 이렇게 속독도 좋고 다독도 좋고 그런데 속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독도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는데 속독을 하시고 다독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반드시 정독을 권합니다. 정독. 정독은 이렇게 좀 펜을 하나 좀 가지고 빨간 펜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뭐 관주가 있으면 관주도 찾아보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써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대한 어떤 개요가 있잖아요. 개요를 옆에다 이렇게 펴놓고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 지금 어느 상황에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구나. 아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해력이 빠르고 하나님이 정말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정말 쉽게 이렇게 캐치낼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또 오늘날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큐티도 있죠. 네. 큐티도 이제 뭐 하나의 성경을 읽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큐티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네. 성경을 자의적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것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만 주의하면 큐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경 읽는 방법과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네. 저도 큐티에 대해 궁금한 것이 덜어 있는데요. 예. 기회가 되면 큐티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죠. 예.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 속독, 다독, 정독 등과 함께요. 예.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바른 의미에 대해 오늘은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내담자께서도 좋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나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PM 방송국 홈페이지 사연함에 남기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영균 목사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영균 목사님의 연락처는 444-3999번, 휴대폰은 027-231-5577이고요. 이메일은 명랜드.한메일.net입니다. myungland.han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정오에 또 다른 맛있는 나물 이야기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비디도 수고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